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 정인학생협의회 6.15 정인학생협의회의 주최로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제1동포 정인학생들의 모임이 4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간토 지방의 제1본 조선청년동맹, 제1본 조선청년상공회, 제1본 조선유학생동맹 일꾼들, 제1한국청년동맹 성원들,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새세대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6.15 청년학생협의회의 활동계획이 발표됐으며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와 제중조선인 청년연합회에서 보내온 연대 인사가 소개됐습니다. 모임에서는 북남 해외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됐습니다.